예, 우리 사무엘상 말씀 우리 계속해서 보고 계십니다. 아, 여러분 사사 시대가 끝나고요. 이제 왕정 시대, 초기 왕정 시대입니다. 왕이 다스리는 나라가 시작된 시대인데 그 첫 번째 왕으로 이제 사울이라는 사람이 선택되어져서 이스라엘을 이끌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계속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사실 교회를 그래도 이렇게 자주 다니시면서 사울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었기 때문에 사울에 대해서 안 좋은 감정들, 선입견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울은 굉장히 나쁜 왕이고 이제 다윗이 나오기 전에 그냥 이렇게 필요 없는데 괜히 껴있는 왕 정도로 우리가 생각하십니다.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근데 다윗 왕이 다스렸던 기간과 사울 왕이 다스렸던 기간은 똑같습니다. 40년 정도. 그죠? 그러면 하나님이 사울 왕도 그냥 뽑지는 않으셨을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전반부에는 우리가 뒤로 갈수록 사울이 점점 하나님의 뜻에서 어긋나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사울에 대한 선입견을 가지고 있지만 맨 처음에 사울을 뽑을 때는 온 백성들이 사울에 대한 기대가 있었고요. 하나님도 사울에 대한 기대가 분명히 있으셨습니다. 그죠? 그래서 왕으로 뽑은 것이죠.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사울을 왕으로 뽑으신 하나님의 목적이 사울이 잘 먹고 잘 살고, 그죠? 사울의 가족이 대대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왕으로 뽑히지 않았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됩니다. 그죠? 하나님이 사울을 왕으로 뽑았다는 것은 왕이 된 사울에게 뭔가 맡기실 것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죠? 그것을 우리는 사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모든 교인들은 모든 성도들은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단순히 우리가 늘 계속해서 반복해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이 죽어서 좋은 황금길 있는 좋은 곳에 가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부르신 것이 아님을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렇죠? 물론 우리가 죽으면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곁으로 가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여러분과 저를 부르신 궁극적 목적이 아니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생각하셔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바라봐야 될 소망이 우리가 죽은 다음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곁에 가는 거기가 다가 아니라 예수님이 재림하신 후에 여러분과 제가 부활한 몸, 예수님과 같은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가게 되어질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신학적으로 그것이 이 땅에, 이 지구에 이루어질지 또 다른 곳에 이루어질지는 성경이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요, 여러분들이 그냥 영혼만 영원토록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처음 창조한 대로 지금의 몸과는 다르겠지만 부활한 몸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될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거에 대한 소망이 있으셔야 됩니다. 그게 우리가 가져야 되는 소망입니다. 그렇죠? 여태까지 우리가 교회에서 늘 잘못 가 반만 가리킨 겁니다. 반만. 그렇죠? 그래서 자꾸 우리는 이 세상은 죄 많은 세상이고 뭐 고통만 있고 빨리 죽고 우리는 어디 가야 된다고만 자꾸 생각하시는 겁니다. 근데 그거는 잠시 임시적인 것입니다. 성경은 그게 다가 아니고 다시 예수님 재림하실 때 예수님처럼 우리도 새 몸을 입고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살아갈 새로운 삶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소망을 분명하게 가지셔야 됩니다. 그래야 지금의 삶이 달라지는 겁니다. 왜죠? 하나님이 몸을 우리에게 주신 것처럼 잠시 우리가 영혼만 있는 상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거 없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살아있을 때 예수님이 오시면 그 경험이 없겠죠. 그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제 예수님께서 오실 때 다시 몸을 입고 살아가는 몸을 가진 그 삶, 여기에 대한 소망이 있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쩌면, 이렇게 말씀드리긴 좀 그렇습니다만 어쩌면 우리가 죽어서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곁에 가서 살아있는 그 임시적인 것보다 지금 삶이 더 중요합니다. 지금 삶이. 왜냐하면 지금 여러분들이 몸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삶에서 비슷한 삶을 나중에 영원토록 사셔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렇죠? 이 개념이 자꾸 교회에서 잘못 가르쳐줘서 자꾸 죽으면 천국 가는 티켓 따는 것이 우리가 구원받은 유일한 목표인 것처럼 말씀을 하기 때문에 우리 삶이 자꾸 이상해져 버리는 것이죠. 그렇죠? 그런 면에서 본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서 몸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시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그냥 부르신 것이 아니라 천국 가는 티켓 주시고 끝난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사명. 그렇죠? 그걸 우리 미션이라고 부릅니다. 미션. 하나님이 여러분과 제 삶에 기대하시는 사명. 여러분 오늘 사명을 찾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명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정말 의미 있는 삶을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전에 우리 제자만 할 때 한 집사님이 만약에 죽기 바로 직전에 예수님을 믿고 천국을 간다면 자기는 좀 마음껏 놀다가 죽기 바로 직전에 예수님을 믿겠대요. 굉장히 어리석은 이야기입니다. 왜죠? 이 땅의 삶이 얼마나 의미가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가면서 사명을 가지고 사는 것. 이것이 여러분들의 삶임을 믿는 믿음이 회복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사울도 그런 면에서 본다면 분명히 사명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괜히 왕으로 세우지 않았을 것이죠. 그죠? 그 얘기를 우리가 한번 시작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우리 허 목사님하고 여러분들이 14장을 나누셨을 텐데, 14장에는 블레셋과의 전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죠? 블레셋과 사실은 게임이 되지 않는 싸움을 싸운 거죠. 블레셋의 그 엄청난 군대와 보잘것없는 이스라엘의 군대가 싸웠는데 놀랍게도 이스라엘 군대가 이긴 것입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이제 집에 돌아갔는데 오늘 15장, 혹시 성경에 계신 분들은 15장 1절을 보시면요.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다시 사울에게 보낸 것입니다. 이것은 블레셋의 전쟁이 끝난 다음에 일어난 일이죠.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만군이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렇죠? 왕을 세운 이유가 여기 나옵니다. 하나님이 사울을 왕으로 세운 이유는 이제 하나님의 전쟁을 대신 싸우게 하시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아말렉과의 전쟁을 싸우는 것이 지금 15장에 나오는 사울의 미션입니다. 사명입니다. 이 전쟁을 통해서 뭘 보여주시고자 하는가 하면 그냥 싸우는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을 드러내는 전쟁인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아말렉의 죄악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이제 사울 왕을 그 도구로 쓰시겠다는 것이죠. 이게 사명인 것이죠. 여러분들과 제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다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그 사명을 우리가 이루면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고 하나님의 심판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렇죠? 그게 사명을 가진 자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잘 보셔야 됩니다. 오늘 15장을 보면서 우리는 사울에게 하나님이 분명히 기대하시는 사명이 있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셔야 됩니다. 이것은 사울이 왕이 됐으니까 잘 먹고 잘 살아라, 그 얘기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을 부르신 이유는 여러분들이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천국 가서 잘 먹고 잘 살아라, 그 얘기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사명은 이 땅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이 영적인 전쟁, 하나님의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라, 이 말입니다. 자, 여러분이 영적인 전쟁, 사명 있는 전쟁을 싸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그런가? 다시 우리 17절, 오늘 본문인 17절과 18절을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우리 17절,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 지금 오늘 17절, 18절에 보니까 분명하게 다시 한번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아니었던 당신을 왕으로 세우셨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이죠. 하나님 부르셨다는 말입니다. 그죠? 그리고는 그냥 왕으로 세웠으니까 왕으로 잘 살아라 이 이야기가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이제 왕을 보내어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기로 하나님이 원하신다. 하나님의 사명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죠? 물론 이제 구약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우리에게 뭐 칼을 주시고 나가서 싸우라고 이런 것은 안 하십니다. 하지만 분명하게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우리가 나중에 죽어서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곁에 가는 것 분명히 일어납니다. 그죠? 좋은 일입니다. 기대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님을 아셔야 됩니다. 그게 단 줄 알고 우리가 살아가니까 정말 내세 중심적인 이상한 신앙생활들을 하는 거예요. 이 땅의 삶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아닙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이미 이 땅 가운데서 여러분과 저에게 사명을 주심을 믿고 그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사명입니까? 오늘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죄와 싸우는 사명. 아마 어떤 사람은 여기에 뭐 의사로 부르시고 뭐 과학자로 부르시고 저 뭐 목사로 부르시고 또 여러 가지 우리의 부르심이 다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직업은 다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기본적으로 주신 사명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여러분들이 어느 자리, 어느 삶을 살든지 간에 죄와 싸우는 사명이 있는 겁니다. 그렇죠? 죄와 싸우는 삶이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이고 사명인 것이죠. 여러분 죄와 싸우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 내내 우리 코람데오에서 한국의 고신대학원의 윤리학 교수이신 교수님을 모셔다가 우리 강의를 들었습니다. 이 아주 좋은 강의를 들었는데 이제 몇몇 이슈를 마지막에 다루는데 맨 마지막에 다뤘던 이슈가 동성애에 대한 이슈였어요. 동성애를 우리 크리스천들이 어떻게 볼 것인가. 그렇죠? 저도 이 동성애에 대해서 강의를 저도 한 적이 있는데 예전에 강의를 하는데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성경에 보니까 동성애는 그냥 동성애자는 돌로 쳐서 죽이라 그랬는데 도대체 내가 이 이야기를 왜 듣고 있어야 됩니까? 와, 화를 내시더라고요. 우리는 그냥 그렇게 생각해요. 동성애는 죄니까 그냥 동성애는 잘못됐다 이러고 그냥 끝나버리잖아요. 준비가 하나도 안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동성애자들은 얼마나 계획적으로 준비하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정말 철저하게 준비하고 한 수십 년 동안 계획을 세워가지고요. 한 나라에 동성결혼을 합법화시키는 데까지 갑니다. 그런데 그걸 하기 위해서 미리 사전에 뭐 하는가 하면 반대 세력들을 제거합니다. 여론을 조성하고. 미디어를 이용하고요. TV를 이용하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전에는요. 한 10년 전, 20년 전에는 TV에 이렇게 남자, 여자가 뽀뽀하는 장면도 안 나왔어요. 잘. 그런 거 나와도 이러고 봤단 말이에요. 지금은 남자, 여자 뽀뽀하는 거는 그냥 자연스러운 일이고 웬만한 드라마에 다 나오고요. 남자, 남자가 뽀뽀하는 장면도 나와요. 그렇죠? 이게 바뀌어버린 거예요. 이 미디어의 힘이 대단한 겁니다. 그렇죠? 동성애자들이요. 그것을 계획적으로 추진합니다. 그리고 또 뭘 하는가 하면 반대하는 기독교 세력들을 한쪽으로 몰아갑니다. 혐오자들, 그렇죠? 혐오자들, 차별자들 이렇게 몰아갑니다. 그렇게 여론을 몰아간 다음에 또 법적으로 계속해서 동성결혼을 이제 주장합니다. 그러면요 이제 나라에서 동성결혼이 합법화되어지잖아요. 그렇죠? 지금 뉴질랜드도 이제 합법화되었어요. 한국도 싸우고 있어요. 난리예요. 근데 여러분 미국을 보니까요 합법화되고 그냥 끝난 줄 알았죠. 끝이 아니고요. 지금 뭐 하는지 아십니까? 입양에 관한 거 합니다. 입양. 남자 남자 여자 여자가 살면서 아이를 낳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를 입양하는 프로젝트를 가지고 아이들을 입양합니다. 얼마나 계획적인지 모릅니다. 근데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준비가 없습니다. 그죠? 이번에 그 교수님이 강의하면서 제가 아주 재밌는 통계를 들었는데 한 나라에 동성결혼이 합법화되기 전에 먼저 꼭 일어나는 일이 있는데 교단에서 교회들이 모여서 동성애를 인정하는 일이 먼저 결의가 되어진대요. 이게 무너지면 그 다음에 나라에 동성이 합법화되는 거예요. 대부분의 케이스들이. 그렇죠? 다시 말씀드리면 교회가 그거를 지켜야 될 사명이 있었다는 말입니다. 교회가 어떻게든지 그 마지노선을 넘기지 말아야 될 의무가 우리에게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냥 멍하게 있다가 그냥 다 당하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교회는 그 사회에, 그 세상에 하나님의 싸움을 싸우며 죄와 싸우는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무너지면 사회의 죄악이 무너져버립니다. 우리는 그 의미를 잘 가지고 계셔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교회들은 그 일을 잘 감당하고 있을까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예화 들었던 것을 이렇게 자료를 쭉 만들어놨는데 한번 이렇게 찾아봤어요. 제가 어떤 예화를 들었는가. 여러분 기억하시죠? 예전에 올해 초에 있었던 일인데 자기 딸을 체벌했는데 딸이 죽었어요. 그죠?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죽은 딸을 11개월 동안 그 방에다가 그 시신을 미라처럼 남겨뒀던 그 기억나십니까? 목사님이셨잖아요. 신학 교수셨잖아요. 여러분 또 제가 예화 들었던 것 중에 강남역 사건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강남역 묻지마 살인 사건. 용의자를 잡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한때 신학을 공부했던 사람이었죠. 그게 5월 달에 있었던 일인데요. 5월 19일에 또 다른 기사가 하나 났어요. 어떤 기사가 났는가 하면 성매매가 한국에는 불법인데 성매매를 하고 이 수표를 가짜 위조 수표를 줬다가 걸렸어요. 유조 수표 두 장이 나중에 걸린 거죠. 신고 안 할 줄 알았는데 신고한 거죠. 그죠? 근데 그 위조 수표를 알아보니까 그 위조 수표를 발급하고 성매매를 했던 사람이 32살 현재 신학대학원을 다니는 사람입니다. 더 재밌는 사실은 이거 재밌다 그래야 될지 참 한탄해야 될지 그 수표를 교회 칼라 복사기로 복사해서 만들었대요. 좀 뭘? 그죠? 여러분 죄와 싸워야 될 교회와 성도와 목회자가 세상과 다르지 않다는 거죠. 우리는 여기서 우리 한번 우리 스스로를 돌아봐야 됩니다. 그렇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냥 천국 가기 위해서 티켓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렇죠? 그냥 대충 이렇게 살다가 언젠가 죽으면 좋은데 황금길 걸어가겠지 그 생각으로 사시지 말라는 말입니다. 우리에겐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죄와 싸워야 될 사명이 있는 자들입니다. 이 땅 가운데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여러분들의 내면에서, 여러분들의 직장에서,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서 죄와 맞서서 싸우는 사명을 가지고 사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사명을 회복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울은요, 그냥 왕 세워주신 게 아니었어요. 사울 착각했는지 몰라요. 자기 왕 됐으니까 이제 자기 마음대로 뭐 좋게 살겠다. 여러분, 그건 착각입니다. 사울을 하나님이 왕으로 세우실 때는 이 사울을 통해서 이제 주변의 죄인들, 죄악들과 싸우시겠다는 하나님의 사명이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 거룩한 전쟁, 오늘도 여러분과 제가 다시 한번 깨닫고 우리의 삶을 이 영적인 전쟁으로, 하나님의 사명으로 가득 차게 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자, 이렇게 이 사울 왕에게 이 사명을 주신 거예요. 오늘 17절 18절을 보니까 사무엘의 말에 의하면 분명히 하나님이 그 사명을 주셔서 그 사명을 가지고 이제 사울이 가서 이 아말렉과 전쟁을 벌였습니다. 그렇죠? 특별히 이 아말렉과 전쟁을 벌일 때 아까 18절에 보시면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이 진멸이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하렘이라는 단어입니다. 기억하시는 분 아마 없을 줄로 믿습니다. 예, 없을 줄로 믿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요. 아, 우리가 언제 다뤘던 단어인가 하면 여호수아서 때 여리고성을 칠 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진멸하고 하나님께 바치라. 근데 거기서 누가? 아간이라는 사람이 몰래 조금 빼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다음 전쟁에서 망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걸 하렘이라고 합니다. 하렘. 하렘이라는 단어는 그냥 진멸, 그러니까 영어로 하면 destroy라는 단어가 있고요. 또 하나의 의미는 devotion, devoted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려졌다 이런 뜻입니다. 그죠? 그냥 없애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없애는 것 자체가 내 것을 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행위라는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진멸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하렘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생명체는 다 죽여야 되는 사람뿐만 아니라 남녀노소뿐만 아니라 그 동물들도 다 죽여야 되는 그렇죠? 그리고 값비싼 물건들은 다 파괴해버려야 돼 destroy 해버려야 되는 그게 하렘이라는 단어예요. 오늘 사실 아말렉 모든 전쟁을 하나님이 다 하렘으로 명령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말렉 전쟁은 분명히 하나님이 하렘 전쟁이었어요. 왜냐하면 이 아말렉의 죄악이 크기 때문에 그들에게 남겨진 것을 우리가 소유함으로 그 죄악이 전가되는 것을 하나님이 원치 않으셨어요. 그래서 완전히 다 진멸하도록 하나님의 심판을 보이시기 위해서 진멸이라는 하렘이라는 전쟁을 명령하셨어요. 그래서 그 명령을 가지고 이제 사울이 나간 것입니다. 나가서 이제 싸웠는데 뭔가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19절을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찌하여 왕이 사울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문제가 생겼잖아요. 그렇죠? 전쟁을 가서 진멸하고 다 없애야 되는데 지금 뭔가 19절 말씀에 의하면 사실 그 전에 설명이 나왔지만 뭔가를 다 진멸하지 않고 챙겨왔다는 말입니다. 사울이. 그렇죠? 이게 지금 사무엘이 평가하는 거고요. 여기에 대한 변명이 똑같은 말인데 이 사무엘의 입장이 아닌 이제 사울의 관점에서 똑같은 일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0절입니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서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 명령하신 대로 아말렉에 가서 전쟁을 하고 거기 왕도 죽이고 거기 백성들을 다 죽였어요. 하나님이 심판을 보였어요. 그런데 21절에 다만 하나님 하라는 대로 다 했는데 딱 한 가지 백성들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 하렘해야 되는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백성들이 갔는데 다 이렇게 죽이고 사람을 죽이고 다 진멸해야 되는데 보니까 좀 눈에 보기에 좋은 게 있었어요. 뭐냐면 소와 양들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꽤 이 품질이 좋은 것들이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소와 양들은 죽이기 좀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는가 하면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여긴 지금 사울은 자기의 잘못은 하나도 지금 안 들어있습니다. 이 백성들이 한 것처럼 이야기해요.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다 진멸하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서 일단 진멸을 하기는 했어요. 진멸하기는 했는데 완전히 진멸하지 않고 그 가운데 소와 양들은 자기를 위해서가 아니라 사울이 자기 먹으려고 그런 게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요? 하나님을 위해서 가져왔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걸 우리나라 말로 뭐라 합니까? 융통성이라고 말합니다. 융통성. 그렇죠? 우리는 이런 걸 융통성이라고 말합니다. 똑같은 이야기인데 잘 보시면 19절의 이야기대로 보면은 이 사울이 뭘 탈취하기에 급급한 뭐에 눈이 어두운 사람처럼 보이고요. 20절, 21절 사울의 변명을 잘 들으면 사울은 굉장히 융통성이 있었던 사람처럼 보이는 겁니다.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그 소, 양 죽일 게 뭐 있습니까? 내가 먹을 것도 아니고 하나님 드리겠다는데. 이 잘못이에요, 아니에요? 융통성이잖아요, 융통성. 이게 뭐가 잘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드린다고 지금 좋은 거 가져왔는데 이게 왜 잘못이에요? 여기 굉장히 아이러니한 문제가 생기는 거죠.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는데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일이 생긴 거예요. 두 가지가 부딪힌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을 위해서 한 일인데 하나님의 명령과는 안 맞는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 이 융통성에 대해서 이 사무엘이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이제 보십시오. 22절입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자, 순종하는 것과 하나님께 좋은 것 드리겠다고 한 그 마음과 어느 것을 하나님 더 좋아하는가 하면 하나님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주 좋아하시는 유명한 이제 구절이 나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그렇죠? 여러분 우리는 이 융통성을 잘못 발휘할 때가 참 많아요. 융통성을 발휘하셔야 됩니다. 인간관계에서 융통성 좀 제발 발휘하십시오. 이제 우리 인간관계에서는 융통성을 전혀 안 발휘하면서 신앙에서 우리는 융통성을 발휘해. 이건 발휘할 때가 아닌데 발휘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를 우리는 몰라요. 이게 어느 정도 심각한 문제인가를 한번 우리 읽어드릴게요. 23절 한번 같이 다 같이 마지막 절 읽습니다. 시작.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전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무슨 죄와 같다고요? 점치는 죄. 무당에게 가서 점치는 그 당시 하나님이 제일 미워하셨던 죄와 지금 사울이 한 반만 순종한 그 융통성을 똑같은 죄로 보셨습니다. 잘 보세요. 그죠? 우상에게 절하는 거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잖아요. 그죠? 십계명에 처음부터 나오는 이야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융통성을 발휘하는 것을 똑같은 죄로 보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융통성은 별거 아닌 죄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말을 융통성이라고 말을 해서 그렇지 융통성도 사실은 아니죠. 그죠? 하나님의 순종을 반만 듣는 겁니다. 듣는 척만 하는 것이죠. 일부만 내 마음대로 듣고 일부는 내 마음대로 안 듣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우상 숭배와 같은 죄로 여기십니다. 여러분 충격적이지 않으십니까? 저는 이 구절 읽으면서 얼마나 충격적인지 모릅니다. 제가 굉장히 마음에 덜컹했습니다. 왜냐하면 제 아내는 좀 이렇게 꼼꼼하고 철저한 편입니다. 좋은 말로 그렇고 제가 하는 표현으로는 완벽주의 기질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좀 털털하고 융통성이 있습니다. 이제 융통성이 조금 있다고 제 나름대로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뭐 이런 겁니다. 우리 십일조를 하거나 뭐 이런 거 헌금을 할 때 뭐 오해하지 않고 여러분 들으시기 바랍니다. 십일조를 할 때 우리 집사람은요, 제 아내는 얼마를 벌었으면 몇 센트 뭐 몇 불까지 계산을 해서 십일조를 내야 되는 사람입니다. 저는 대충 비슷하게 내고 나머지는 감사헌금으로 내든지 뭐 다른 헌금으로 내도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해요. 근데 제 아내는 주일헌금은 주일헌금, 십일조는 십일조 따르게 계산하는 사람. 여러분 누가 더 좋은 사람입니까? 저희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목사가 좋은 사람입니까? 사모가 좋은 사람입니까?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읽다가 우리의 융통성이 신앙에서는 자칫 잘못하면 큰 죄악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죠? 우리의 마음속에 어떤 일이 생기는가 하면 하나님도 이 정도는 봐주실 거야. 그렇죠? 또 오늘 사실 사울이 이야기하는 건 이게 내가 한 게 아니라 백성들의 의견이었습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다른 사람들도 다 이 정도는 할 거야. 여러분들과 제 마음속에 이런 마음들도 이런 거 하지 않나? 하나님도 이 정도는 이해하시지 않는가? 그러니 나도 이런 정도는 괜찮겠지라고 생각하시는 부분들이 죄와의 전쟁에 이 사명의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를 망가뜨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하게 만드는 무서운 거라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 사명을 우리가 온전하게 지키는 것도 참 중요한데요. 사명이 무엇이냐도 참 중요하지만 이 사명을 지키기 위해서는 지키는 우리의 태도가 더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사울을 어떻게 보시겠습니까? 지금 하나님이 명령하신 사명을 지켰습니까? 안 지켰습니까? 나름 지키지 않았습니까? 지킨 것처럼 보이잖아요. 아말렉과 싸웠어요. 아말렉 왕도 죽이고요.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했습니다. 그런데 사명을 온전하게 지키지 못했잖아요. 그렇죠? 이걸 우리는 순종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 사명을 지키는 태도는 단 하나입니다. 바로 순종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온전하게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지키는 순종의 태도를 배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죠? 다른 문제는 뭐 어떨지 몰라도 우리에게 맡겨진 죄와 싸우는 이 사명에 대해서는 전적인 순종이 없이는 이길 수 없습니다. 밤만 이루는 것은 하나님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순종과 제사를 비교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남겨온 그 양과 소들을 받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명령을 밤만 지키려 하는 이 융통성 우리 안에 그것을 버리고 제거하고 온전한 순종으로 바꾸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울은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을, 그죠? 스스로 낮게 생각할 때 하나님이 그를 선택하셔서 기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았다. 라고 지금 사무엘이 이야기합니다. 우리도 사실 여러분과 제가 세상 사람들보다 조금 더 나아서 가능성이 있어서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으셔야 됩니다. 우리를 부르신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부르신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사울을 부르신 그 은혜가 단순히 사울 잘 되라고 잘 먹고 잘 살으라고 부른 게 아니라는 사실도 우리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부름도 나중에 죽어서 좋은 데 가라고 그냥 부르신 게 아닙니다. 가십시오. 그것도 가는 것도 중요한 일입니다. 그렇죠? 근데 그게 다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사울을 왕으로 부르셔서 그에게 사명을 맡기셨듯이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셔서 사명을 맡기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사명은 무엇입니까? 죄와 싸우는 것입니다. 죄와 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와 싸우는 그 사명을 보이면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드러내는 백성으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죄와 싸우는 모습, 여러분이 죄와 싸우는 모습을 세상 사람들이 보면서 아 하나님의 성품이 이렇구나, 아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이걸 보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명을 온전하게 이루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사울처럼 행하면 안 됩니다. 반만 순종하는 것은 그 죄악이 우상 숭배와 같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건 순종이 아닙니다. 아무리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고 덮어씌워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하게 순종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일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사명을 이루는 유일한 길은 온전한 순종. 온전한 순종.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온전한 순종으로 여러분들이 죄와 싸워 이기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